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내 맘이라면 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산 높은 곳 끝없이 넓은 들에 뒤놀던 어린 시절 돌아가고 싶어라 풀이불별 삼아 밤새워 별을 헤며 내 꿈을 키우던 곳 언제나 다시 갈까 하늘에 내 맘이라면 두둥실 날아서 다녀나 오리라마는 내 고향 지금쯤 내 생각에 등잔불 밝히운 채 홀로 앉아 계실 어머니 보고 싶어라 산나물 묻혀 버릇이 둘러 앉아 재밌게 살자시던